바보같이 말 못하는 나야. 뒤돌아서 후회하는 난 모든 게 사라질까봐 조금 두려운가봐 겁쟁이 같지. 미련하게 널 울리는 나야. 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 맘을 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너를 아프게 하나 봐. 너의 눈을 바라보면 느낄 수 있어. 지친 너를 보면 너무 힘들어. 너를 사랑하나 봐. 안아줄게 상처받은 너의 마음도. 내게 기대 편하게 울어도 돼. 널 향한 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. 내가 그댈 만난 이유로 난 달라졌어. 너 하나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너를 보면 떨리는 내 가슴이 나를 알려준 너의 사랑이 내겐 가장 소중한 게 너란 걸 알아. 수 있어. 지친 너를 보면 너무 힘들어. 너를 사랑하나 봐. 안아줄게 상처받은 너의 마음도. 내게 기대 편하게 울어도 돼. 널 향한 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. 내가 그댈 만난 이유로 난 달라졌어. 너 하나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너를 보면 떨리는 내 가슴이 나를 알려준 너의 사랑 내겐 가장 소중한 게 너란 걸 알아.